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날짜는 2월 21일 화요일, 지금 시간은 오후 4시 반입니다. 십계명 제자반 네 번째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서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서론 두 번째 내용이었고요. 지난번 강의 때는 1계명, 그러니까 1, 2, 3계명을 전체적으로 개괄했지만 그래도 1계명의 국한에서 설명했고, 오늘은 2계명, 3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정도 이제 강의 녹음이 좀 미뤄졌고, 다시 좀 힘을 내서 오늘 2계명, 3계명, 또 다음 주에 4계명 이렇게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계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바로 2계명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이것이 2계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계명은 20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요 두 계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제 뒤에 가서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먼저 2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2계명을 그 노트커 볼프라고 하는 현 베네딕토회 그 수도 원장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관점에서 2계명을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이런 그 선입견에 의하면 가톨릭 교회는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자들이 성당에 가서 마리아나 예수상 앞에 이렇게 절을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합장하고, 마치 불교 신자들이 절에서 부처님에게 합장을 하듯이 가톨릭 신자들도 성당을 들어갈 때, 나올 때 성당 입구에 있는 그 피에타 상이라든지 마리아 상에 이제 손을 모으고 합장하는 것을, 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톨릭의 입장에서 2계명, 3계명을 어떻게 보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뭐 일종의 좀 감시자의 역할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앞서 지난번 강의를 기억하시겠지만, 현대 사상 중에서 그 기독교 사상과 가장 그 정반대에 있는 것은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했죠. 이신론. 그런데 그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어떤 그 객관적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우리의 삶 너머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 창조 세계의 원리만 부여하고 그 다음에는 개입하지 않는 신으로서 하나님을 제한해버린 그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무신론보다도 더 기독교의 가르침과 이렇게 대비되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는데, 그렇게 이신론이 이제 19세기에 출현하게 된 이유가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2계명에 대한 개혁교회, 칼빈의 후예들의 어떤 이런 엄격한 해석으로 인해서 이신론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의 후예들의 개혁파들의 2계명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이신론 출현의 어떤 이런 근거가 되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조금 더 새로운 관점으로 2계명을 바라봐야 되고, 그렇다면 카톨릭의 현재 카톨릭 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 사람의 입장은 어떠한가, 2계명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좀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계명에 대한 어떤 뭐 일종의 정답은 없겠지만 정답은 그 형상 숭배 계명을 엄격하게 금지한 개혁파의 입장과 또 형상을 돈벌이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카톨릭의 입장 그 사이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카톨릭의 입장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프린트 1페이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프린트 1페이지에 교회사의 성상 논쟁을 좀 보도록 합시다. 뭐, 당연히 이제 카톨릭의 입장이다 보니까 형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1페이지, 교회사의 성상 논쟁을 보면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 형상을 만든다. 신앙을 구체화하려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교 전 역사에 걸쳐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왔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처럼 형상 금지 계명을 엄격히 지켰다면 오늘날의 서양 예술은 보잘것없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이유로 무슬림은 문자 예술이나 건축을 대단히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나 그림 이런 쪽으로는 그런 예술, 그러니까 미술이라든지 어떤 조각과 같은 예술은 발전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문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같은 걸 봐도 그 글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칼 모양의. 그러니까 문자 예술이 굉장히 발전한 이유는 형상 이 금지 계명 또는 미술 금지, 형상 금지 계명 안에 미술까지 포함시켜서 그런 이 예술, 서양 예술과는 다른 쪽으로의 건축이나 문자 예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교에서도 형상 금지에 대한 이계명을 형상 금지 계명으로 이해하는 움직임들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8세기에 비잔틴 제국에서는 그러니까 동방교회죠. 동방교회에서는 형상 금지 명령을 내렸죠. 그것이 이제 동서방 교회가 분리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형상이 없는 것 때문에 동방교회에서는 이콘이라고 하는 이 성화 미술이죠. 그림이 대단히 많이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서방교회는 2000년 동안에 변함없이 형상을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만들어 제작했고 물론 그것이 나중에는 어떤 이런 돈벌이에 활용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특별히 그 원인 동기는 요즘에 이제 안희정 기사가 선의라는 말을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어쨌든 그 동기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만듦으로써 어떤 그 교육적인 효과, 특별히, 그래서 이제 성상을 카톨릭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글을 모르는 이들을 위한 성경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글을 모르는 이들을 위한 성경.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이들. 누가 글을 모르겠어요? 가난한 이들이 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죠. 또한 그 비잔틴 제국에서 8세기 때 성상을 금지했던 것과 이어져서 나중에 종교개혁, 칼뱅의 후예들 역시도 이 성화, 그들은 성화까지 포함해서 성화와 성상, 그러니까 어떤 비주얼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악마의 소행으로 여겨서 좀 약간 과격한 비유이지만 IS와 같이 수백 점에 달하는 예술작품을 파괴해버리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계명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일간지 율란츠 포스텐의 그 무함마드에 대한 만평이 실렸고 이슬람권에서는 종교의 자유, 종교와 예술의 자유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로 프랑스의 타블로이드인 그 샤를리 앱도에서는 2006년도 무함마드 만평을 실은 대가로 10년 뒤에 자그마치 10년 뒤에 2006년도에 실렸는데 10년 뒤 2015년 1월 7일에 IS 테러의 표적이 되어서 12명을 무참히 살해하는 어떤 비극을 일으키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카톨릭계 내에서는 그 요한 밥티스트 매츠라고 하는 카톨릭 그 민스터 지방의 신학자가 오른쪽 페이지, 이 페이지에 대중매체 하나님입니다. 형상 금지 계명을 다시금 이렇게 좀, 이렇게 새롭게 부각시키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대중매체에 적합하지 않은 분이다. 그러니까 요 근래에 이제 한국도 PBS인가요? PBC인가요? 평화방송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고 그 케이블 TV에는 라디오뿐 아니라 TV 채널도 있습니다. 뭐 개신교는 더 많죠. CTS, CBS, 뭐 케이블 TV에도 요두개 외에 뭐 굿팁이라든지 몇개 채널이 더 들어가 있고 IPTV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교회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매주마다 아마 수백 개 교회 예, 뭐 우리 동네만 해도 상계강림교회 설교를 매주일 업데이트해서 볼수 있는 서비스가 다 이렇게 차려져 있죠. 그래서 그 이와 같은 기독교 신앙이 대중매체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사실 형상, 성화 이런 것들도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대중매체예요. 대중매체, 그러니까 대중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21세기에는 방송 컨텐츠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패드지만 그게 마틴 루터 시대 때는 그 금속 활자 책이거든요. 아이패드라고 책이라고 하는 게뭐 금속 활자가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개발한 뒤로부터 보편적으로 값싼 가 그러니까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거, 어떤 그 이런 그 매체가 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형상금지계명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하나님 이 카톨릭 신앙을 이렇게 배우고 또 미사를 드리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TV 미사라든지 TV 신앙 강좌 이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요한 밥티스트 매치가 지적을 했죠. 이제 그러면서 그 노트커 볼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라고 하는 어떤 문명의 발전이 카톨릭 신앙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병자들. 병자들은 교회 가서 미사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TV 미사를 통해서 미사를 드리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어떤 그런 매체, 그러니까 뭐 형상이나 성화 또는 TV와 같은 매체는 원상의, 그러니까 원래의 이미지에 어떤 이런 모사일 뿐이다. 실제의 모사일 뿐이다라고 이 노트가 볼프는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 TV 중계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특별히 TV라고 하는 건더 그렇죠.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어떤 대중성,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CTS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예전만 해도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들을 이렇게 찍어서 그거를 편집 없이 이렇게 TV로 방영했다면 요즘에는 조금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진보한 게 뭐냐면 교회 설교를 편집을 하는 거예요. 지루한 부분은 걷어내고 또 자막을 넣고 뭐 배경음악을 넣고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방송용 설교를 찍어요. 그러면 뭐 어떤 부분에서는 음악이 쫙 나오고 그리고 진짜 뭐그 성도들의 그 목사님의 감동적인 멘트가 있었을 때 성도들의 반응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반응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어쩌다 오른 방청 가면 방청객 쪽을 찍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막 자는 사람 찍는 거는 당연히 나오지도 않고 아주 이렇게 제일 피드백 좋은 사람 그 심지어는 피드백용 음성도 넣기도 하잖아요. 때때로는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 강의가 이번 강의가 아니었던 예전에 좋았던 청중들의 반응을 뭐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청중들의 박수 소리라든지 이렇게 환호하는 소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도하기도 하고 방송 전에 사전에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 방송의 어떤 이런 그 자극적인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상과 이 성화와 그리고 뭐 21세기판 형상과 성화라고 할수 있는 대중매체가 원상의 모사일 뿐이지 원상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계명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요한 밥티스트 매츠 신학자 이 교수의 주장, 모사와 실제, 진짜와 가짜 사이를, 뭐 진짜와 가짜까지라고 하긴 너무 좀 과한 지적이고, 이 원상과 모상 사이의 어떤 그 차이를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고 전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노트커 볼프는 계속 이어서 3계명까지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과거에는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칼빈도 칼빈의 10계명 강의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관계된 저주나 욕설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 3계명을 소극적으로 사실 이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칼빈 주석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목사님들의 설교, 이 10계명 강의에 대한 책들을 봐도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돼요. 반드시요. 그래서 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그 재해석한 코르넬리스 프롱크의 책에 봐도 뭐 갓댐이라든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이런 욕들 있잖아요. 서양식 욕들. 거기에 이제 하나님 갓댐이라든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제기랄 우리 말로 하면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런 욕설을 금지하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2계명을, 3계명을 이해했는데 이것은 3계명의 원래의 뜻과는 상당히 괴리된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지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관념의 틀에 끼어 넣으려는 넣어서는 안 된다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3계명의 본래 의미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중간에 굵은 글씨로 인간의 지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관념의 틀에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3계명의 본래 의미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노자의 그 도에 대한 이해와도 좀 일맥상통해 갑자기 동양의 이 노장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 그 백낙천의 시 노자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라는 그 식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자가 이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이 그 총 81장 그리고 5200자에 달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 도덕경의 첫 번째 1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걸로 이제 노자 도덕경의 1장이 시작이 되는데 해석하면 이와 같죠.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늘 그러한 도가 아니며 이름을 이름 지으면 그것은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붙이면 노장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국 사상의 지배담론인 어떤 제자백과 유가 사상의 비판 담론으로 형성되었고 발전해 왔죠. 이 중국 사상의 지배담론인 유가 사상의 핵심은 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나아갈 진짜죠. 나아갈 진. 그래서 뭐 팔정도에 봐도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뭐죠?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다는 이야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진이 들어가는 말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진을 위해 노력해라라고 하는 건데. 네, 그렇죠. 사실 잠깐 녹음을 멈추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진이죠. 정진해라. 그 나아감에 집중해라라고 하는 건데 집중하면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뜻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진입니다. 진.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불교 사상도 어떤 면에서는 이 진의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교 사상의 핵심은 나아갈 진입니다. 그래서 그 인문 세계의 창조와 지속적 성장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노장 사상의 핵심은 진, 나아갈 진이 아니라 되돌아올 귀입니다. 귀.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귀입니다. 진귀. 그러니까 뭐 이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귀하다라고 할 때 그 뜻은 아니지만은 나아감과 되돌아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의 2017년 새사랑교회 그 표와 함께 이렇게 묶어서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9절이잖아요. 누구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겠다.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귀고 나간다고 하는 게 진이라고 한다면 진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아감과 되돌아감 그리고 그 이 노장 사상의 핵심이 무위잖아요. 무위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를 가하지 않는 겁니다. 위를 하지 않는 게 노장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장 사상이 저는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십계명의 핵심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자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본다면 우리는 알 수 없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안다입니다. 알 수 없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왜냐면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는 자로서 우리에게 계시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계명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이 명제, 알 수 없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3계명의 의미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견해나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남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과 팔이라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중간에 중간 아래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처럼 3페이지 중간에 3계명의 본질에 대한 이해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와 그 신자들의 이상한 점에 대한 세상의 유머와 풍자를 금하는 것으로 이 계명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소극적인 이해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알 수 없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인간의 지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관념 속에 끼워 넣으려는 우리의 교만한 시도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3계명을 이해하는 것이 3계명에 대한 적극적 해석, 적극적 이해라고 할 수가 있죠. 앞서 칼빈의 8가지 10계명 해석의 원리에서 영적 해석이라는 말을 했죠. 영적 해석. 그 영적 해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 해석이라고 했어요. 적극적 해석. 십계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4페이지 갑시다. 묵인할 수 없는 풍자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풍자,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모든 풍자를 묵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겠는데 교회의 집단적 반발, 그러니까 세상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풍자에 대한 집단적 반발이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대중의 이목을 끌어서 질 낮은 풍자를 상당히 이렇게 수준 높은 예술가로 격상시키는 부작용과 반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뭐 우리말로 하면 노이즈 마케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트커 볼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질낮은 예술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는 문제를 바울이 언급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수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바울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 신이 원래 없는데. 그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원리는 그래요. 상관없어요. 먹어도 괜찮아요. 왜 괜찮은 거는 그런 신들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러한 음식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좋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무관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봤을 때 마음에 어떤 실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덕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자제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노트커 볼프 역시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풍자가 하나님의 존재에 어떤 스크래치를 내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 모독되거나 하나님의 존재가 저하되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4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모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신앙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무신론자라도 하나님의 신성 모독이 아니다. 왜냐하면 약간 하나님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모독과 하나님은 그러한 풍자를 용납하시고 관대하게 받아들이신다. 그리고 그러할 자유까지도 주셨다. 무신론 또는 이신론 이런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앙의 그런 그 불신앙의 자유까지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신론자들이나 또는 이단들에게 또는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뭐 열등한 인간이라든지 뭐 지옥에 떨어져라든지 뭐 그런 말 하지 않지만 경멸해서도 안 되고 뭐 그들에게 그들의 문명이 우리보다 열등하다든지 또는 그들의 성장 환경과 어떤 그들의 정신적인 그런 측면들을 비하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무신론자들이라든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우리와 다른 기독교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우리를 그렇게 모독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3계명을 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굵은 글씨인데요. 이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무신론자이든 그들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계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과 무신론자가 서로 대화하고 토론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다양한 태도를 존중하는 자세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4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정작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것과 우상을 세우는 것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뭐 갓댐이나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이런 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아니고 무신론자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안티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을 풍자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지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을 파악하려는 것. 하나님을 자신의 틀에, 우리의 관념에, 우리의 욕망 속에 이렇게 끼워놓고 투사시키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어떤 이런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은 그 세 개 학교가 전국의 중고등학교가 5,500개가 있는데 세 개 학교가 국정교과서를 도입을 했습니다. 경남 경산의 문명고등학교 그리고 항공고등학교 그리고 용산의 서울 디지텍고등학교. 근데 이제 서울 디지텍고하고 항공고는 철회하고 마지막 이제 경산의 문명고만 채택을 했죠. 5,500개 중에 한 개 학교가 국정교과서 채택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사실 그 교육부가 뭐 교육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서서 만든 교과서가 사실상 어떤 이런 시장에서 퇴출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그들의 학부모 선생님들 모두가 좌파 뭐 흔히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이 말하는 뭐 용공 빨갱이 종북 세력이냐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5,500분의 1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서울 디지텍고 교장 곽일천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졸업식은 아니고 졸업식 때 학생들을 놓고 1시간 동안 그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의 논리를 이렇게 막 강연을 했죠. 학생들이 반발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제 국정교과서 채택을 이제 밀어붙였을 때, 박사모나 탄기국이나 탄핵 반대하는 무리들이 용산의 디지테크 앞에서 그 곽일천 교장 지지 시위를 했어요. 근데 그 지지 시위 한복판에 뭐가 있었냐면, 오직 예수라고 하는 피켓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 눈을. 오직 예수라는 피켓이 대통령 탄핵 반대와 국정교과서 채택 지지라고 하는 논리에 이렇게 그 관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이 틀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그 정치적 관념이라는 틀 속에 신앙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오직 예수. 뭐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요즘에 그 뉴스 공장이라고 하는 아침 출근 시간대에 동시간대 그 라디오 1위를 하는 뉴스 공장의 진행자인 김어준 씨도 그 뉴스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그 국정교과서 채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런 피켓이 등장하느냐. 바로 그런 것이 신앙을 자신의 관념과 자신의 어떤 이데올로기 속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5페이지 네 번째 줄에,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제나 낯설고 두려운 존재이다. 그런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행위는 하나님을 말이나 언어, 미술이나 예술 또는 대중매체로 경멸하는 행위보다 훨씬 더 위험한 행동이다. 중세 십자군을 이렇게 징병했던 설교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설교하면서 그 중세의 백성들을 무모한 십자군 원정에 징병시키는데 그들을 선동하고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국이었던, 그 십자군의 적국이었던 이슬람 역시도 알라는 위대하다. 여기서 알라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다라는 말로 대받아쳤습니다. 폴란드와 러시아를 짓밟았던 독일 군대의 그 벨트, 혁대 그 바클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라고 하는 문양이 각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정당화해야 한다는 뜻이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입에 담는 인간의 관념에 상응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이죠.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종이 되어야 된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것은 인간의 지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의 관념 속에 끼워 넣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관념들을 신앙을 통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행위야말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욕 한마디 하지 않고 점잖은 말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덜란드의 유명한 종교현상학자인 반 데르 레이우라고 하는 교수는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주술이 되고 만다. 내심으로 뭐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내 손아귀에 넣어서 하나님까지도 조종하고 싶은 생각이야말로 인간의 교만함의 절정이다, 극치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무위입니다. 무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이것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안식하는 것으로 고백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1계명부터 4계명의 정상은 1계명, 2계명, 3계명이라고 하는 언덕을 넘어서 도착하는 그 정상은 바로 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 자체로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규명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을 명제화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공부하고 배우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그 자체로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는 신비의 영역이 있고 여백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과 미래의 앎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지금 규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다른 일을 틀렸다라고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지가. 그렇죠? 바로 그것. 바로 그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이 종교인가 주술인가.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조종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의 헌금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며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인가 주술인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5페이지 아래에서 9번째 줄에 대상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상대방을 내 방식과 틀에 맞춰 넣으려는 순간에 하나님 사랑의 관계는 종식되죠. 이는 부부나 연인,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사시키려는 것이 대표적인 신뢰이다. 제가 요즘에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팝뿌리라고 하는 팝뿌리. 그 MBN이라고 하는 종편에서 하는 그 부부 솔루션, 부부 문제 솔루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짜 아주 극단까지 가요. 부부 간에 이제 관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TV 집에다가 이게 TV 카메라를 찍고 보여주는 건데요. 모큐 드라마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이 만든 실제예요. 실제. 근데 정말 막 부부 간에 쌍욕을 하고 막 신체적인 접촉 다툼도 있어요. 다툼도 있고 막 중간에 방송이 중단될 뻔한 위기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인데 지난주 방송은 뭐였냐면 남편이 예전에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도 남편을 의심해요. 남편은 분명히 밤 늦게까지 술을 먹고 들어온 건데 아내는 남편을 분명히 외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이 어떤 이 의심과 그로 인해서 남편이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집 밖을 뺑뺑 맴도는. 근데 그러다가 방송이 중단될 뻔도 하고 막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방송이 재개됐고 이제 부부가 뭐 정신과 상담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최면 치료 있잖아요. 최면 치료를 하는데 그 남편을 최면 치료하는데 그 남편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뭐 그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셔서 이혼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할머니가 남편을 키운 거예요. 근데 할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할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혼내질 않잖아요. 그게 할머니의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또 단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자녀들을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맞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간에 육아를 하는. 근데 그런 거에 가장 큰 단점이 아이가 버릇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할머니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내에게 할머니 같은 아내를 기대했던 거예요. 물론 할머니 손에 맡겨지게 된 거는 그 부모님의 어떤 이 이혼이라고 하는 큰 상처가 있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 솔루션의 해답은 뭐였냐면 아내에게 할머니같이 좀 따스해져라 라고 하는 거를 주문을 했고,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할머니 상을 기대하지 마라 라는 것을 주문했고, 물론 아내에게도 또 이제 그 남편에게도 뭔가 주문하는 게 있었어요. 그 아내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방식과 내 틀, 여기서 방식과 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포함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 안에 사랑의 대상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욕망, 내 욕구를 그 관계의 틀 속에 투사시켜서는 안 된다. 관계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것은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의 시작, 그것의 어떤 원천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회는 굉장히 무섭게 가르쳐요. 무섭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뭐 십일조 헌금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봉사를 요구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부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관념의 틀 속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역시도 나를 자유와 해방,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교회가, 성직자와 목회자가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그래서 신앙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에 대한 왜곡이 왜곡을 불러오는 것이고, 그것들이 원천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부부관계, 부부와 자녀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국민과 국가로서의 관계에 대한 오해. 지금 태극기 집회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애국이잖아요. 애국. 국가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 정봉주의 그 전국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팟캐스트에 뭐 랭킹 10위 안에 드는 아주 이렇게 인기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거기에 유시민이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아주 유명한 작가죠. 뭐 요즘에는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 2011년도 판 책을 재개정판을 냈어요. 최순실 게이트와 관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유시민이 나와서 두 번의 강의를 한 내용이 나와요. 정봉주의 전국구 꼭 들어보십시오. 아주 유익합니다. 국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 국가라고 하는 거는 근대의 산물이에요. 과거에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다 근대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에 대한 강의가 이 두 번의 강의로 나누어져서 올라가 있는데, 독일에서 자기가 경험한 예를 설명하면서 국가를 사랑하십니까? 독일에 아주 유력 대선 후보가 있었어요. 그 대선 후보에게,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유력 대선 후보에게 사회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독일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뭐라고 답을 해야겠어요. 그 애국심에 대한 걸 묻는 거잖아요. 대선 후보에게. 그러면 뭐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황교안, 뭐 안희정, 뭐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TV 토론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면 서로 자기가 애국자라고 하는 거를 막 주장할 텐데, 그때 그 대선 후보가 뭐라고, 유력 대선 후보가 뭐를 얘기했냐면,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동문서답 같아 보이지만 뭐냐면,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내를. 그게 부부의 핵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국가라고 하는 어떤 제도, 뭐를 제도에 대한 어떤 이런 믿음,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이런 확고한 그 신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국민에 대한 사랑.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대상을 관념의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관계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 대상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에 그 관계는 깨어진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십계명의 기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어떤 그런 인격적 관계를 담고 있는 어떤 제도적 틀입니다. 핵심은 그 인격적 관계이죠. 인격적 관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2계명, 3계명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욕구대로 이렇게 내가 조작하거나 내가 이렇게 왜곡시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그 자체로 알 수 없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그 여기서 내버려둔다. 또 이게 여기서 이신론이 개입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그 히브리어를 보면 낫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낫사. 그러니까 낫사하지 말라예요. 낫사하지 말라. 낫사라고 하는 뜻이 강요하다는 뜻이에요. 강요하다. 또는 절약하다는 뜻이 있어요. 절약하다. 그 절약하지 말라가 뭔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하지 축소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축소시키지 말라. 그렇죠? 마찬가지로 맨 아래 이 5페이지 맨 아래 그 줄에 보면 네 번째 줄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도 당신의 현존으로 지극히 인간적이신 하나님도 고정된 틀에 끼어넣을 수 없다. 그분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사랑에는 자유가 필요하며 자유는 참된 사랑의 터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6페이지 보면 근본주의야말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러니까 2계명과 3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문자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 문자라는 것은 시대를 반영하잖아요. 그 시대의 이념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의 의미를 늘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거든요. 그럼 결국 하나님을 그 시대의 관념과 어떤 이념의 틀 속에 집어넣는 것이 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근본주의자들이 가장 경멸하는 게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가장 경멸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교도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들을 가장 싫어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들이 정작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순. 그렇죠? 그렇습니다.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를 조금 더 이제 여태까지 2계명 3계명을 가톨릭의 입장에서 봤다면 이번에는 복음주의의 입장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복음주의라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 스탠리 하우어스의 입장인데요.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렇게 그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3계명에 대한 설명을. 낯선 사람을 만나면 이름부터 묻는다. 이름을 알게 되면 금세 친근함이 싹 튼다. 이름이란 인위적인 꼬리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만큼 두 사람을 가깝게 하는 것은 없다. 이름에는 힘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에도 힘이 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자신의 어떤 대리 통치자로 자신의 통치권을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우버스는 6페이지 아래 세 번째 줄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백성이 되는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계명 3계명은 바로 이 선물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이 뒤에 아마 이해하게 될 텐데요. 이 계명은, 그러니까 이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3계명은 윤리에서 신학을, 도덕에서 예배를 떼어놓는 것이 왜 잘못인지를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어떤 결론적인 명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아래 아마 좀 이해가 될 텐데요. 그리고 반대로 오늘날의 교회에 왜 윤리와 도덕만 남던지 아니면 예배와 신앙만 남던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문제라라고 하는 거죠. 도덕과 윤리만 남은 것도 문제고 예배와 신앙만 남은 것도 문제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예배 도덕과 윤리만 남았다면 그 도덕과 윤리는 진정한 도덕과 윤리일 수 없고, 예배와 신앙만 남았다면 그 예배와 신앙 역시도 진정한 윤리일 수가 없죠. 둘 다 있든지 둘 다 없든지 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치 그 꽃을 가지에서 떼어내면 당장이야 싱그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 죽는 것처럼, 도덕과 예배, 윤리와 신학이 분리되는 순간에 둘 다 이렇게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그분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가장 경건한 행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기도의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꼭 집어넣어야 되는, 마치 주문과 같이 그거를 빼면 기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특권을 가진 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어떤 그 신학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그래서 그 봅시다. 여기 7페이지에 위에서 8번째 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수반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존재로 만들 수 없다. 아주 중요하죠. 이것이 앞선 노트커 볼프의 인간의 지력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틀 속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 3계명을 어기는 것인 그 노트커 볼프의 해석과 스탠리 하워워스의, 아마 둘은 아마 알지 못할 거예요. 분명히 노트커볼프와 스탠리 하우어스가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겠죠. 이 사람 노트커볼프는 카톨릭에 있는 사람이고 스탠리 하우어스는 그 개신교에 있는 사람이고, 스탠리 하우어스는 미국에 있고 노트커볼프는 독일에 있고, 약간 좀 이거 교만한 이야기지만 뭐 전화되니까 노트커볼프하고 스탠리 하우어스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강의를 하죠.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서로 모를 거라고요. 근데 결국 3계명에 대한 해석이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존재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탠리 하우버스의 3계명에 대한 이해이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로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역시도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연속성상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계시란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셨으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일컫는 방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친밀해지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임의대로 행하도록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편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온 세상에 증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최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이런 그 이 개신교 내의 조류들을 자신이 스탠리 하우어스가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이름을 떠올리기보다는 어떤 모호하고 뭐 이른바 보편적인 종교 체험 이라고 하는 어떤 이 착각에 빠질 만큼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부르도록 명령받은 이름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어떤 우리의 직관과 본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물론 여기서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서의 터에서 어떤 일반 은총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저거이죠. 그 거룩한 전통을 포함해서 물론 그 정점에는 성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가톨릭 교회 트리엔트 공의회 때 주장처럼 성서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톨릭 교회의 주장이 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성서 안에서의 전통이라고 하는 문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서와 전통이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면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와서 가톨릭 교회도 성서와 전통을 성서 위 안에서의 전통 해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물론 개신교회는 당연하고 이제 개혁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직 성서라고 하는 다른 모든 전통을 부정해버리는 일반 은총과 인간의 이성까지도 부정해버리는 그 결과가 오늘날의 복음주의의 반지성주의로 나왔죠. 저는 사실 그러한 면에서의 어떤 우리의 그 지향점, 정답은 성서 안에서의 다양한 전통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알 수 있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코끼리를 눈을 감고 더듬는다면 이게 코끼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코끼리의 귀를 만진다면 코끼리가 새인 줄 알 수도 있고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다면 코끼리가 뱀인 줄 알 수도 있고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다면 코끼리가 무슨 뭐 생명체가 아니고 무슨 이렇게 뭐 보석인 줄 알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다면 코끼리가 무슨 건물 기둥인 줄 알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아래 네 번째 줄에 윤리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것에서 기독교 윤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별 어려움 없이 엄격히 구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은혜 안에 율법이 있고 율법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죠, 여러분. 오늘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윤리와 신학, 예배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균형 잡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떤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고 오늘 이 강의를 들을 때는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강의를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가 정답이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마치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큰 욕조에다가 물을 담는 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큰 욕조에 물을 담아 보십시오. 수도꼭지로. 이 욕조가 크면 클수록 그 수위가 올라가는 게 더디게 보일 거예요. 아주 더디게.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팥불이 제가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게 내 욕구를 투영하는 그것이 과거에 내가 부모님에게 어떠한 양육을 받았는가까지 포함한다니까요. 내가 알지 못해 최면을 통해서 끄집어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욕조가 거대하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 은총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 역시도 아주 더디고 오래 걸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신앙의 열쇠는 인내이죠. 인내. 인내. 당연히 성실함을 전제로 한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기독교 윤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른쪽 8페이지 맨 위에 줄에 적어도 이스라엘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상당 부분 유효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계획에 부합되는 삶이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를 자본주의자들이 득실되는 소비지향적 사회로부터 해방시켜줄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매여있는 처지에서 해방시켜줄 참된 것. 그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이죠. 계시. 그렇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부활이고 그것들이 율법이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선지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 8페이지의 중간 내 계명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와 예수 이야기를 토대로 형성된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 양식을 드러내야 하는지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윤리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에 침투하셨으니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임을 계명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깨워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것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로 봤을 때 뭐예요? 야훼라고 하는 그 문자가 아니라 그래서 야훼 정말 경망스러운데 야훼 바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현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관념 속에 예수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라고 하는 관념, 권위주의라고 하는 관념 속에 예수를 집어넣어서 왜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과 이 세상이 아무리 제도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에 물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주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또 그분은 십자가 부활뿐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의 삶 속에 율법과 선지자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급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서 일컬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 예수님의 삶 속에 다 이렇게 소급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포괄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그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존재가 돼야 하는지. 진짜 어렵네. 그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 안에서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도덕을 발견하고 눈을 뜨는 것이지 마치 뭐라 그럴까요? 어떤 계명, 어떤 말씀 하나를 딱 띄워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뭐 느헤미야 말씀, 느헤미야가 느부갓네살에게 뭐 그 예루살렘 성전 복구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하늘을 보고 잠시 묵도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어떤 구절 하나를 딱 떼어서. 어떤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 계명들의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고 예배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깊은 어떤 묵상과 어떤 통찰, 적용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존재와 행위를 엄격히 구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존재와 행위는 쌍방의 길이기 때문이다. 십계명을 준수할 때 우리는 자신이 바라던 그 이상의 존재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십계명을 준수할 힘을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전적으로 도출되기도 한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오는 구체적인 변화, 여기서 변화는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론적 변화에 대한 신학적 윤리를 아울러서 우리에게 스탠리 하우어스가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리고 특별히 요것과 관계해서 스탠리 하우어스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어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 3계명,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8장 맨 아랫줄에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상대방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작정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망령되게가 어떤 NIV에는 misuse라고 나와요. 남용하지 마라, 악용하지 마라. 근데 어떤 데는 in vain이라고 번역이 돼요. 헛되게. 그리고 이거를 또 for unreality, 그러니까 실제와 다르게 라는,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정직, 진실과 연결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삶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교회죠, 교회.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행동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스탠리 하우어스는 심지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상대방에게 진실을 말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러한 훈련의 시작은 예배와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화려하고 아주 매끄러운 언어들로 포장된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친교와 이 사귐 역시도, 성도들 간의 대화 역시도 세상의 립서비스나 또는 모함과 조롱과 비방과 그런 우리의 욕망의 배설과 같은 그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어떻게 그것도 전혀 없이 우리가 늘 진실만 말할 수는 있겠냐마는 그래도 어떤 회귀 본능, 아까 노장 사상에서 이야기했던 그 귀의 본능, 우리가 우리의 어떤 핵심, 우리의 본질적인 대화 안에 그 진실함과 소박함과 단순함들이 녹아나야 된다. 루터가 자신의 대유리 문답에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말은 진실해야 된다. 9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사람을 속이는 우리의 말 때문에 교회가 진실되지 못하는 곳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히려 교회는 진실보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거라 생각되는 것은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의 비위나 마치는 유쾌한 몰약이나 꾸미는 것으로 전락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교회에 왜 갑니까? 진리를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위로. 그 마음의 위로지만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탕 발림. 그렇죠? 자기에게 솜사탕처럼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자기의 내면의 확신에 대한 그 신앙적 근거들. 근데 사실상 진리는 찔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 이것이 성서의 선언이에요. 성서의 선언. 물론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지만 교회가 진실을 말하는 곳이 돼야 된다. 교회의 강단, 성도의 교제, 우리 교회의 강단이 어떠한가 저 자신을 성찰해보고 또 이 시간 제자반 강의도 성찰해봅니다. 또한 우리들의 성도의 대화, 우리 성도의 친교,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여러분의 묵상이 어떠한가. 나는 내 영혼의 진실과 날마다 진실을 직면하는가, 직시하는가, 내 기도는 정직한가를 우리는 늘 묵상해야 합니다. 9페이지 맨 아랫줄에 칼빈은 우리가 소박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애써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언어의 소박함은 10페이지 맨 위에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습득되는 인격임의 성품이다. 그렇죠. 언어의 소박함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습득되는 인격이고 성품이다. 말이 넘쳐나고 특별히 상업방송과 광고, 각가지 기자회견, 정당들의 성명서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리고 고속정보의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변의 환상 속에서 정신을 잃곤 한다. 이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맑게 해줄 그 단 한마디의 말. 저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하루 해노트 기도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짧잖아요. 하루에 읽어야 될 내용들이. 많은 설명.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자반도 좀 짧아야 되는데 너무나 길어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지난번에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에 잡혀가고 예수님과 같이 죽을 줄 알았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서 돌아오게 되고 저들은 기세등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는 오히려 내부에서 발생하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해서 죽게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실수이고 첫 번째 범죄입니다. 그 첫 번째 범죄가 뭐였냐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한 것입니다.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를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헌금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을 헌금했어요. 근데 자기의 전재산 1억 5천이에요. 그럼 사실 1억 5천에서 1억을 드린 거면 다 드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 드렸다. 근데 그 거짓말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시련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한 소유처럼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의 첫 번째 발현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논리성, 합리성, 따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거짓으로 인한 따스함. 그것은 진정한 따스함이 아니죠. 그것은 영혼을 순간적으로 위로할 뿐 다시금 깊은 수렁 속에 빠뜨립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처세이고 일시적인 처방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처방이 될 수 없습니다. 이성과 논리적인 탁월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소 투박하더라도 다소 어떤 면에서는 차갑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모든 갈등의 뿌리는 제가 보니까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진실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은 분명히 긍정적인 열매로 전환될 것입니다.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저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11페이지 마지막 좀 보도록 합시다. 진실한 기도, 진실한 대화. 저도 이 계명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이 스탠리 하워워스의 적용, 그리고 그뿐 아니라 루터나 칼빈도 이 3계명을 정직과 진실한 말과 삶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3계명이 굳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3계명과 비슷한 계명이 8계명에 있잖아요. 8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3계명과 8계명의 어떤 3계명과 8계명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니, 10개밖에 없는데 계명이 뭐 100개 있는 것쯤도 아니고 왜 비슷한 계명을 그 계명 속에 포함시키고 칼빈과 루터는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걸까? 1차적으로 8계명 나중에 다루겠지만 8계명은 법정에 대한 그러니까 법적 소송, 그러니까 좁게 본다면 법정에서의 증인, 증언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말에 대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약간 구별이 되긴 되고요. 칼빈 주석에 봤더니 이러한 우려에 대한 설명을, 그러니까 1547년에 칼빈이 십계명 강해를 한번 썼을 텐데 1555년인가요? 어쨌든 최소 지금부터 한 550, 570년 전에 썼는데 470년 전이군요. 저같이 오해 왜 이렇게 중복되는가라고 오해할 거를 미리 예상해서 칼빈이 답을 써놨어요. 왜 그런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8페이지면 아래에 있는데 중간에 이미 그런 생각이 드신 분도 있겠지만 제 8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거짓 증언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굳이 명령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 이 계명은 얼핏 불필요한 중복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8계명이 간결하게 요약된 10계명 속에서 같은 내용이 되풀이되어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칼빈은 서로에 대해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가정이 이 계명 뒤에 놓여 있다고 설명한다. 칼빈은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이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통해 훈련되지 않을 때 서로 진실을 말하도록 지음받은 우리의 삶이 왜곡된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한다. 입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결론 짓겠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풍자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기보다 그것을 금지하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게 뭐 기독교 국가 시대 때는 가능해요. 중세 시대는 말 그대로 신정일치 사회고 교황의 권력이 왕권 위에 있으니까 기독교를 풍자하거나 신을 조롱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그런 다원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성도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를 예상하고 쓰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 말씀이 굉장히 굉장히 보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말씀이고 성도와 신앙 공동체에서 특히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다. 강단에서 목회자의 설교와 일상생활 속의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성도들 간의 친교는 과연 진실함에 근거한 친밀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진실함에 근거한 친밀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세상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을 립서비스나 하는 영업직 사원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영업직 사원들이 많은데 그렇게 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예수를 파는 주식회사 예수의 직원들로 성도와 목회자들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성도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삶의 어떤 그런 진실함의 근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 아는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겸손한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틀 속에 집어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실한 사랑 안에서 비로소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모세는 예배라고 이해했잖아요. 예배 스탠리 하우어스도요.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것 안에서의 우리의 어떤 그런 존재의 변화 로서의 정직함과 진실함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다가오는 주일부터 저희들의 예배가 더 소박하고 단순하고 더 진실하고 정직해지기 원하고 저희들의 친교가 더 그렇게 진실한 친교가 그것이 우리의 가정, 교회 또 우리의 이웃, 우리의 그 친구들의 관계, 사회생활 모든 것 속에 전방위적으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면서 10계명, 2계명, 3계명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